나 외로워도 돼 널 생각할 때 미소가 나의 얼굴에 번져 나 힘들어도 돼 네가 행복할 때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채워 오늘도 나 거친 세상 속에 살지만 힘들어도 눈 감으면 네 모습을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는 꿈들이 나의 곁에서 널 향해 가고 있잖아 내 삶이 하루하루 꿈을 꾸는 것처럼 너와 함께 마주보며 사랑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거야 너에게 소중했던 기억 속에 행복한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따스했던 희망은 내게 잠들지 않는 내 삶이 하루하루 꿈을 꾸는